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는 탄자니아 혁명당 창건 42세 즈음에서 탄자니아 혁명당 전국집행위원회에 4일 축전을 보냈습니다. 축전은 두 당 사이의 진선협조 관계가 반제 자주를 위한 공동투쟁 속에서 두 나라 인민의 리익에 맞게 날로 더욱 확대발전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면서 당을 더욱 강화하고 나라의 자주적 발전과 번영을 이룩하기 위한 탄자니아 혁명당의 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가 있을 것을 바란다고 지적했습니다.